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 나에게 넌 깊은 숨 나와 너의 안에서 숨 쉬는 곳 마음이 너무 커 그늘에 숨어 쓸데가지를 펴 빛을 나눠주는 따스함에 내 슬픔이 녹아 널 위한 위로가 되고 싶어 이미 들뜬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도 돼 언제든 나에게로 와 너에게 기대있던 나처럼 눈 녹은 듯이 사라진 슬픔과 너의 옷자락에 머문 내 눈물도 날 지켜준 시간이 참 고마워 난 너라면 나 괜찮으니까 나에게 참 기뻐서 언제나 날 지켜봐줘서 내 슬픔이 녹아 널 위한 위로가 되고 싶어 힘이 들 땐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도 돼 언제든 나에게로 와 너에게 충분해 나에게로 와